Don't we got up, let's do it now, way. The body down, let's do it now, way. Nothing that I can wait. I will take you this guy away. Yeah, I sit back on tight, baby. Snap back on 뒤로 날아가지 않게. 나 속도 위반은 안 해. Yeah, yeah. 넌 난심하고 올라타도 돼. 끝이 모르는 저기 높은 skyway. 그 위로 널 데려갈래. 아무나 따라가지마 이젠 우리 차이만 놀라타 약속해. 좋게 지나간 저처럼 내게 내 앞에 high pitch. We won't stop now. We won't stop now. I will take this guy away. 내 심장 널 태운 skyway. 오늘 밤은 달빛 너머로. Let me hear you say it. 내 심장 널 태운 skyway. 오늘 밤은 달빛 너머로. Let me hear you say it. 손을 꽉 지켜 그게 너의 seatbelt. 눈을 감고 한 단계 we level up that. 내 팔과 다리 off-road용 사륜 구동 거친 도로에 승차감 100배. 가슴에 귀를 대요 키톡 신자 소리. 안전체를 편하게 못 씻게 for real. 기내 봐 수 없어 but I'm a microphone checker. So sit tight you better. 걱정하지마 높은 고속고 위험하지 않아 조급하기라도. 내 심장은 다 기겁하게 산소통. 내 심장은 다 기겁하게 산소통. 아무만 태워 손을 돈을 데려갈래. 할게는 없어 내 자체가 바로 원격. 저 높이 더 높이 go with me no limit now. I will take you away. 내 심장 널 태운 skyway. 오늘 밤은 달빛 너머로. Let me hear you say it. 내 심장은 널 태운 skyway. 오늘 밤은 달빛 너머로. Let me hear you say it. 달빛은 마치 spotlight. 컴컴한 어둠 속에서 길을 환히 비추네. 별빛은 navigation. 미로를 따라 ride with me, ride with me. 나를 꼭 잡아 fly with me, fly with me. Oh. 내 심장 널 태운 skyway. 오늘 밤은 달빛 너머로. Let me hear you say it. Whoa.